가는 이 밤은 하늘에 달이 펴 있고 별들은 미소 짓죠. 그대의 미소가 지워지지 않길 바래요. 언제나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며 기억해요.